우리나라의 리영허 외무상에게 빈센트 마틴 주조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가 17일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. 외무상은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표와 담화를 했습니다.